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의 백두산지구 흉룡존족지 답사행군 출발 모임이 12일 량강도 희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 앞서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출발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인군 대원들은 보천부 전투 승리 기념탑과 량강도 흉룡사조관을 참관했으며 희산 흉룡 열사릉 등을 돌아보았습니다.